세상에 몸살이 그 부정하게 커버린 돌직거리 아웃사이더 걸음걸이 옷차림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 음악까지 다 마이너 넌 바래지 넓은 벽에 위환한 빛 조명이 어딜 비추는지 내려가